조체조선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한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을 경축하는 평양시 군민연안대회가 13일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에는 황병서 동지, 박봉주 동지,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 당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그리고 사회주의 저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봉주 동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낭독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동지와 윤동현 인민무력성 부상, 장철 국가과학원 원장, 전용남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비서가 축하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자들은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성과적으로 단행한 핵무기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하고 이번에 진행된 핵탄두 폭발 시험의 성공은 백두산 대국의 무궁한 본영과 안전을 담보하는 특대 사변이며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도 힘차게 내달리고 있는 천만 군민에게 최후 승리의 신심과 낙관을 안겨준 민족사적 쾌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역사의 시련과 원수들의 도전 속에서도 억척같이 다지고 다져온 조체조선의 막강한 국력과 응축된 힘을 총폭발시키며 국방공업 부문에서 이룩되고 있는 경의적인 사변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와 애국 헌신이 안아온 자랑찬 승리라고 하면서 그들은 모두 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일당후에 조체의 사회주의 강국,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일도 세우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